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앞뒤로도 좀 하세요. 네, 다른 순이지만 뒤를 보고.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3절입니다 오늘 회당과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그와 함께 시몬 우리 누구예요? 다시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 있는 새 교훈과 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곧장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다른 제자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그 치유와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본거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유대인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였던 회당에서부터 그 회당을 떠나서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 공동체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것은 이 회당에서부터 집으로 간 사건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좀 복습도 해보면서 생각해 볼 게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에 대한 겁니다. 그럼 회당이 어떤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당. 회당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날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네, 걔네들한테는 안식일이겠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알아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모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그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회당에 있었을까요? 잘 생각 좀 해보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거룩을 위해서 뭔가 훌륭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당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의 그 회당이 더러운 곳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 여러분들 빗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우리 하영이 어디 있어? 진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도 않고, 오늘은 좀 쉰 것 같은데 쉬지도 않고 그렇게 봉사합니다. 뭐 그런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여기 뭐 청년 예배만 딸랑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행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러운 거라고 했죠? 뭐가 더러운 거라고 했죠?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좀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건 뭐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이 귀신의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멸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회당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메시아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어떤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그 메시아 앞에서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정말 믿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율법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메시아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헛된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의 더러운 사고방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날 위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나를 멸망시키러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나의 손에, 나의 행복, 모든 게 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그 태도가 바로 더러운 사고방식인 것으로 지금 이 귀신을 통해서 회당 전체의 그 모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예?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기를 저는 바래요. 차라리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더라도 아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들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을 좀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여기 성경을 보면은 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에 나는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결국 뭐 해달라는 거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런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나를 복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더러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더러운 사고방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소위 그냥 신앙적인 어떤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내가 뭐 성경이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만 하나님 딸랑 생각하고 예수님 딸랑 생각하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새신자반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했죠. 내 모든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생활이라는 그 한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 시와 그 때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러운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홀로 시간을 보낼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은 상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순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순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 사실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보윤이가 요즘에 자꾸 넘어져요. 제 앞에서 막 깨지고 막 피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15개월 됐는데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다닙니다. 그러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보윤이가 그나마 지난주에 두 번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긴 했지만 그나마 두 번밖에 안 넘어지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뭐 했을까요? 제가 붙잡아주고 제가 막아주고 제가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윤이는 그래도 요 모습으로, 이 이쁜 모습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 그걸 딱 보면서 아, 참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늘 건지고 계시고 늘 붙들고 계시고 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그냥 내가 사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게 확실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좀 결혼하세요. 제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자녀를 키워야지 정말 부모의 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정말 아기가 자라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부모의 힘으로도 못 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고 있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속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그러면 더러운 사고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사고방식은 뭘까요? 거룩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늘 감사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 맞춰서 살아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 실수하고 내가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용서 때문에, 그분의 함께하고 계심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사고방식에서 살던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시오. 거룩한 삶이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도덕과 윤리로 노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이래야 돼 라는 당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행위를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상징되는 그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나와서 집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회당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관계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이죠. 회당에서는 병든 사람이 멸시를 받아요. 집에서는 병든 사람이 관심을 받습니다. 회당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냐,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냐를 가지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따지고 네? 목에 힘을 주지만 집에서는 못난 사람들이, 아니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의 유익이 되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처럼 사용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가 곧 그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교활동으로 뚫뚫 뭉쳐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으로 서로를 따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예? 서로를 지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 안에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회당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예?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집이래요? 집은 집인데 들어가기 싫은 그런 집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빨리 들어가서 쉬면서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정말 위로받는 그런 정말 좋은 가족이 있는 그런 집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딱 시몬이 이제 딱 집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쩌면 회당이었더라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열병된 그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라는 이런 식의 아마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장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주님, 저 여인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서로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대해야겠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받는 거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네, 종교적인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타내야 될 그런 서로에 대한 모습인 거겠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시고 간 걸까요? 왜 갑자기 회당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장모가 아프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요구했다면 바로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니, 제자들도 분명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시 무슨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을 아셨던 것이고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 이끌고 그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뭐 가정을 다 때려치고 뭐 직장을 때려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열병이 심각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열병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죠? 베드로 장모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을 보여요. 아마도 베드로가 집을 예수님을 쫓고 난 다음에 집을 나서고 난 다음에 장모에게 생긴 병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병이 들었을까요? 장모는? 예? 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까? 알 수 없습니까? 네. 아마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사위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 딸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긴 그런 마음의 병이었고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육체적인 병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고기 사업으로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던 그 가정, 그 직장을 갑자기 때려치고 예수님이란 분을 쫓아간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마음이 아니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답니다. 부모는 딸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딸의 엄마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의 장래가 걱정되면서 사위인 이 베드로가 괘씸하게 여겨졌겠죠. 이것은 여러분 딸을 가진 엄마로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장모님한테 늘 느낍니다. 네? 저를 바라보면서 참 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따라 나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 장모에게는 딸의 이 미래 때문에 장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열병으로 이 자리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늘 나의 행복, 나의 잘됨, 내 마음의 소원, 그것 때문에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행복이 깨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울고 웃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뭡니까? 회당의 귀신과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은 같은 사단에게 붙들린 인생의 모습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단에게 붙들린 인생을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자, 3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라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마음의 병을 고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열병이 치유된 장모는 예수님과 그 일행에 수종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장모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인생의 전부인 그런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새로운 삶, 나에게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바로 이 여인이 시작한 삶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기 행복을 따라서 울고 웃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1절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종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전 삶을 한 그 구절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이 우리가 읽었던 수종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김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은 구호와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지금도 그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나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섬김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그렇게 모여지고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모르는 척하고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피로를 채우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피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사고방식으로 살고 내 행복 때문에 울고 웃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상대방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으쌰으쌰하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좀 그 예수님만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구절만 같이,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수이.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믿음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인생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더러운 귀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으로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내 행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와 방불한 마땅히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조종당하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자기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얻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자유와 그 기쁨과 영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정말 감사가 넘칠 거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나의 피로, 그걸 채워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로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시간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받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과 하고 계신 일들과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넉넉함으로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